온도계는 파란색을 입었다. 내 맘에 줄어드는 이는 없을 거야. 따끔해 blim 도망가왔어 blim. I'm a balloon, balloon. Pick it up, pick it up. Westside 떠다니다 Eastside 우주를 헤맸다. 바람 찾아버렸다. 멀리 두고 있어도 빛나. 너무나도 빛나. 바로 찾을 수 있어. 태양 앞에 물찍찍 물감 비친 검다리 같은 너를 태워. 내게로 H3치만 다가오면 바로 와, 아, 잠깐만 wait, 잠깐만 wait, 난 준비됐나? Keep it away, keep it away, 아직 안 됐다. 말풍선에 말풍선이 늘어난다. 대기권 너머로 커져간 맘 슬슬 터질까봐 조마조마해. 조금만 탐감, 아루난 팜팜. 위험에 걸친 기분이야. 가까워질수록 달콤한 일류만 채워줘. 이미 너의 손을 잡히고 있어. 떠다니다 이색 우주를 헤맸다. 바로 찾아버렸다. 멀리 두고 있어도 빛나. 너무나도 빛나. 바로 찾을 수 있어. 태양 앞에 물책책 물감 비친 검다리 같은 너라도 내게로 일산치면 달려오면 바로 오지마 그냥 와. 내 눈엔 너라 커지는 마음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부푸는 풍선 같아. 그래 넌 나를 부풀게 하는 사랑의 공기 아닐걸. I'm a balloon, I'm a balloon. 차라리 내 속에 그렇게 할래.